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탄생 75돌기 응축 국제준비위원회가 최근에 결성됐습니다.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 정서기가 선출됐습니다. 준비위원회는 태양절과 광명성절의 즈음에서 여러 나라의 주체사상 연구소직들이 경축준비위원회들을 내오며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토론회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 한편 태양절 및 광명성절 경축 캄보자 준비위원회와 소련 공산당 산하 정당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탄생 75돌 경축 연합위원회가 최근에 결성됐습니다.